새롭게 태어난 척 하지마. 넌 이미 내게 준 그 고통을 다시 또 반복하려 하고 있어. 수없이 찾아 헤매다녔어. 너에게 전해야 할 내 이야기, 나도 너에게 할 이야기, 들어준 내 맞춰져 있는 모든